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저마요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이 3일 뷸레진을 발행했습니다. 뷸레진은 필승불피의 당의 옥년 기틀을 다져주신 위대한 용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소십성상에 걸치는 당 용도사는 조선노동당을 통일단결된 강철의 전이 되어로 참다운 정치조직으로 공고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